왜 이래요? 잠깐만. 얼어붙은 내 맘을 깨우는 너를 향한 끝없는 그리움. 늘 내 안에서 떠도는 이 모습 내 맘이 이상해 널 보는 내 맘이 떠도는 이 모습 내 맘이 이상해 널 보는 내 맘이